내게 남은 건 자디찬 술잔과 눈물. 이대로 아무 말 없이 아픔을 갖자. 누구도 채울 수 빈잔과 같이 허공 맴돌고 있네. 사랑을 띄워둔 채로 너는 내 잔에 담겨 나를 울게 하네요. 너는 내 나를 울게 하네요. 나를 울게 하네요.